10월 14일 금요일. 선한 일에 지혜로운 복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오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과 거짓을 분별함. 일치와 화합이 아닌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오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반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양보와 희생으로 사람들이 이롭게 하며 바른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금석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야 하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분쟁하는 일에는 아주 둔해야 합니다. 거짓 메시지의 근원은 사탄으로 바울은 로마 성도가 사탄을 제압하길 기원합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번영의 메시지를 거절할 때 사탄의 세력은 제압될 것입니다. 문안과 찬양. 복음 사역자는 독불 장군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과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특별한 사명과 복음 메시지를 부여받았지만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던 때에도 디모데, 누기오, 야손을 비롯해 인종, 문화, 성향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동역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는 것은 사역의 날개를 다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행적과 열매를 돌아보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된 것은 바울 자신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는 복음의 통로일 뿐이며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묵상 에세이. 사랑하는 교회, 사모하는 형제들. 신문에서 25년 전 한국에서 프랑스와 미국으로 각각 입양된 쌍둥이가 기적적으로 만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있던 프랑스인 아나이스 보르디에는 친구로부터 너랑 똑같이 생긴 미국 배우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인물을 검색했습니다. 사만다 푸터면, 1987년 11월 19일생, 한국에서 입양됨. 자신과 생년월일이 같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입양된 사실도 같았습니다. 아나이스는 사만다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이름은 김은화, 당신과 같은 날 부산에서 태어나 4개월 뒤 프랑스 파리 근교의 가정에 입양되었다 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4개월 만에 미국 뉴저지 주로 입양된 사만다는 아나이스의 페이스북 사진과 글에 전율했습니다. 두 사람은 키가 150cm 내외였고 유제품을 소화하지도 못하는 것도 늦잠 뒤 포식하는 습관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25년이나 서로의 존재를 몰랐을지라도 한순간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한 어머니의 태에서 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그리워하듯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요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깊이 사모하는 대상, 기쁨과 면류관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 함께 주님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정한조의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절 묵상.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하는 일에 뛰어납니다. 그러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두뇌해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을 알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방법 또한 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선을 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수록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선한데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기복과 자기 번영의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제 영안을 밝혀주소서. 나 홀로 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협력해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